조선에서 고려의학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민족 전통 의술의 하나인 척추변형성 질병에 대한 침치료술이 최근 국가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척추변형성 질병에 대한 침치료술은 척추와 연관된 부위들의 침을 놓아 림상효과를 얻는 치료방법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난치성 질병으로 알려진 척추만곡, 곱사 등이 척추만곡과 같은 척추변형성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이 침치료술의 가치는 여러 의학과 토론회에서 높이 평가됐습니다.